현실에 거리가 괴리감 행여나 그랬던 판단이 잡음을 비축해 두려워 겁이 남아주는 선택의 기로가 이미 망가져버린 내 파워 이름 좀 벅차다면 날 그곳에 데려가기를 Yo 사사로운 감정은 내게 더러 의심하는 이 도시 넌 이제 편히 눈 감아도 되니까 Yeah 넌 잘 모르는 서리는 사람들의 떠리고 눈 초리는 너 역시 연하게 킥하며 carry on 꿈조차 없는 편안한 밤이길 pray for you 조급해 말하는 그랬던 laid back 주말로 밀어낼 괴롭힌 brain pain 살아있음을 느끼기 숨가쁜 시간 속에 덧없이려 보내긴 아까운 삶이여 back to 불편한 진실 뭐가 맞는 것일지 넌 맘쓰고 마스 필요 없는 거품들 모두 뒷감당한 내 몫이니 trust me 너한테 다 바치도 와깝지 않은 목숨이 두개라면 두 번을 티렸다 난 미나갇혀 backwatch 니를 가댄 내 성공의 척도 그 모든 것도 네 행복의 기준을 때 아름다운 끝고 네 눈물을 기억하고 난 미래를 기약해 나약하고 서툰 모습이 반복되지 않게 yeah 나부터 강해져야 한다고 야 내 중심의 대상 언제나 놓을 거야 한계를 극복 기다리면 믿어 눈앞에 기적을 볼 날만을 믿어 환경을 탓하며 앞서 의지하여 믿고 역경을 딛고 나서 또 환희와 축복 날 믿어줘 안아줘 널 믿어줘